네,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신학, 조직신학과 종교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T1입니다. 전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N1입니다. 네. 그레코로만. 네. 영지주의 전문가. 신약만 전공. 신약만 조금 알아요. 네. 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죠. 네. 아, 갑자기. 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 아, 왜요? 모르겠어요. 아, 갑자기. 평소대로 하시면 되지. 아이폰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네. 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 녹음하는 날짜가 저희 7월 30일이죠. 네. 예. 한국은 31일. 한국은 31일. 예. 예. 일요일이죠. 아, 벌써 1년에 반 이상이 갔어요? 그러네요. 네. 7월이 거의 이제 네. 4분의 3 네. 네. 다다르고 있어요. 네. 참 시간이 빨라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진짜. 네. 8월 하면은 이제 무슨 생각이 나세요? 8월이요? 네. 별 생각 없어요. 8월에는 휴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휴가요? 네. 보통 한국에서는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이제 항상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여름 수련회. 수련회는 주로 6월? 7월? 7월이죠. 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7월 말. 그렇죠. 그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휴가가 없네요, 그러면. 아니죠, 뭐 매일 노니까. 가서? 아니죠, 그 네. 원래 부목사들이 매일 노는 거 아니에요? 아, 들으시는 부목사님들은 섭하겠어요. 아, 아니 네. 사실 부목사들이 3D 직업이죠. 정말로, 네. 정말로. 아,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네. 근데 마음을 비우고 하면 네. 편안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제가 아는 부목사님들은 새벽 예배 운행을 해요. 차량을 차량 운행. 네.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그렇죠. 건가요? 4시 네. 4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4시 일어나서 네. 그 졸린 눈을 비비고 네. 예, 차량 운행을 하시고. 네. 그래서 얼마나 사실 힘든 직업인 줄 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네. 근데 그래도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매일 그렇게 네.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은 없었고 그냥 참석만 하면 되고 아, 그리고 참석은 하셔야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너무 네. 힘들더라고요. 새벽 예배 참석하는 게 정말 힘들고. 네. 또 설교를 또 했었어요. 됐었어요. 돌아가면서. 그렇죠. 돌아가면서. 예. 네. 네, 그래서 부목사님 두 분 더 계셨는데 항상 거의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데 네.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타 중이실 경우 네. 또 뭐 추석 때. 예. 네, 추석이나 설날 그럴 때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시면 네.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네. 추석 때 힘들었어요. 집에 가지도 예. 못하고 추석 때 네. 예, 못 갔죠. 네. 근데 이제 아, 내 차례 하고 이제 가면 돼요. 아, 뭐 하루씩 맡아서 그렇죠. 하면 네. 되니까 제 차례 하고 가면 되는데 네. 부목사님들 힘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신방 가지 않는 날 그런 날은 그냥 사무실에서 쉬면 되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 수 네. 있는 시간이 많은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네. 정말 그 3D 직업이 맞는 게 네. 어떤 이 직업의 연속성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담임 목사님 은퇴하신다고 그 담임 목사 자리를 꿰찰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보통은 교단에서 그게 금지가 돼 있죠. 부목사가 담임되는 게. 그런가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제가 감기로 네. 제가 말해버렸네. 네. 예. 저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장로교 쪽에서는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부목사가 바로 담임 목사가 되는 게 금지가 돼 있는데 아무튼 네.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네. 사실 별로 없죠. 그렇죠. 웬만큼 잘해서는 뭐 네. 다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뭐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담임 목사가 갈리면 네. 그만두거나 뭐 딴 데로 가거나 이러면 다 잘리잖아요. 그렇죠. 원래 일괄적으로 네. 사표를 내야 되는 게 관행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네. 근데 좀 부당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담임 네. 목사가 어디로 옮기고 그러면 네. 옮기거나 잘리거나 뭐 은퇴하거나 네. 그러면은 관행상 네. 그냥 사표를 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반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그 있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후임으로 오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정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원래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네. 그 교회 스텝을 이렇게 구성하는 거는 맞기는 맞지만 그렇죠. 그런 어떤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사역 열심히 하시던 분들을 다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행은 좀 없어져야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담임 목사 부목사 간의 그 급여 차이가 꽤 나잖아요. 예, 정말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네. 예, 특히나 큰 교회에서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참 그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예. 편의점 알바생도 자르기 전에 수십 번을 고민을 하고 사실 잘라야 되잖아요. 네. 자르게 그게 인지상 노티스를 주나요? 그렇죠.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그게. 네. 이 직장이라는 게 되게 이 삶과 삶의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타인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거거든요. 네. 예, 직장을 뺏는다는 거는. 네. 근데 뭐 관행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담임 목사님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네. 잘리면서 그냥 부목사들한테 너희들도 같이 나가라. 네. 뭐 이런 네.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본인의 어떤 그 친위대처럼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게 거죠. 생각하는 네. 거죠. 혹은 뭐 네. 비서진 네. 이렇게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되면 더 기를 쓰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부목사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러게요. 네.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네. 담임 목사가 되면 부목사님들한테 오히려 좀 잘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면 다행인데. 네. 예, 또 이제 말하자면 좀 그 안에서 또 갑질을 그쵸. 하려고. 맞아요, 맞아요. 예,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군대에서 흔히 겪게 되는 거죠. 네. 예. 그 갈굼 많이 당하던 후임이 예, 선임이 됐을 때. 맞아요. 예, 또 후임들을 또 막 갈구는 예, 더 네. 심하게 갈구는. 네. 예. 아무튼 그런 좀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나요? 그러게요. 네. 아무튼 그 혹시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부목사 생활을 참 어렵게 하고 있거나 제가 네. 그 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랬죠. 여름이 그렇군요. 되면은 여름 네. 얘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군요. 저희가 이렇게 좀 두서 없이 막 갑니다. 네. 휴가에서 비정규직 부목사 문제까지. 아유, 참. 네. 그니까 혹시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는 티원님을 네. 전적으로 신뢰하고 저는 말 이어가거든요. 진짜. 네. 죄송합니다. 중심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네. 예. 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예. 이렇게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계시다면 네. 힘내시길 바라고. 예. 한국의 그런 좋지 않은 교회 관행들이 좀 하루빨리 바뀔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은 교회에서 그런 걸 좀 본인 교회에서부터 네. 그런 악습들과 관행들을 좀 없애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니 이제 보통 담임 목사들 그 좀 중대형 교회, 중소형, 네. 중형 교회 이상 연봉이 한 1억? 1억은 돼요. 그렇죠? 1억 네. 가까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집도 받고 차도 받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담임 목사만 그렇게 받는 거지. 그 이하의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그렇죠. 예, 정말 이게 천지 차이에요. 네, 네. 그래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시고 그분들의 이 삶도 소중한데. 그럼요. 그렇죠. 예, 네. 좀 마음 편하게 목회 활동 잘하실 수 있도록 조금 교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굉장히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좀 긍휼한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예, 그게 담임 목사 이외의 사람들은 다 불쌍하다고 보시면 돼요. 교회에서 그렇죠. 경제적으로 네. 다 힘들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신방 전도사님들 아, 신방 전도사님들 뭐 한 네. 40대, 50대, 60대 네.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 네. 신방 전도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교회에. 네. 저희 교회에도 한 세 분 정도 계셨어요. 네. 네. 근데 그분 급여가 저보다 못 받아요. 저보다 네.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인데 사역도 오래 하셨고. 그렇죠. 저보다 네. 거의 몇십만 원씩은 더 못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라 그런지 예. 또 목사가 아니라 그런지 그런 좀 차별이 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감리교회에서는 네. 여성 안수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 저희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고 그래서 신방 전도사라고 해서 50대 이상 이런 식으로 세 분이 직원처럼 예. 네. 우리가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성도들이 많으셔서 네. 시장 다 돌아다니시면서 신방 다니시고 네. 예.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네. 예. 대우는 못 받으시고 대우는 못 받으셨죠. 네. 안타깝네요. 네. 예. 인권 유린의 현장이죠. 그렇죠. 맞아요. 네. 예. 남녀 차별 뭐 이런 것도 있는 남녀 거죠. 차별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목사 전도사 이런 차이도 있는 열악한 거. 노동 조건.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분들은 목사라는 직업이 네. 그 노동이냐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막 던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 4대 보험 다 되고 아. 또 그 고용 안정을 좀 보장받고 네. 예, 또 뭐 아. 실업 수당도 받고 이럴 수 있는 직업이냐? 네. 저는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예, 아니면 어떤 좀 한국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사역자들이라면 저는 4대 보험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사역자들이라면 네. 좀 이렇게 뭔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네.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이제 그만 나오시오 이렇게 정말로 얘기를 하면 예. 불합리한 어떤 노동 환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요구를 해도 그거를 네. 그냥 참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니까 예. 또 혹은 뭐 이렇게 미국에서처럼 뭐 친구 같은 관계 그러니까 여기도 상호관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말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고 예, 또 뭐 목회를 위한 좋은 목회를 위한 재현 이 서제스션을 했다가는 이제 잘리는 거죠. 예, 그 이제 미운털 바뀌어서 예,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죠. 네. 우리 애너님도 겪으셨고 그렇죠. 저도 겪었죠. 예, 저도 이렇게 하자 좋은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께 네. 말씀드렸지만 바로 잘렸습니다. 네. 직장을 잃으셨죠. 네, 직장을 잃었죠. 네, 네.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이 있죠. 네. 네. 아무튼 예. 다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제는 입도 뻥끗 안 해요. 다른 목사님 앞에서는 아 예예 예. 오르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이게 몸에 배워가지고. 예. 아무튼 좀 갑자기 여름 얘기하다 보니까 예, 예전에 교회에서 수련회 네. 준비하던 네. 네, 생각이 나고.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요. 네, 수련회는 네. 계곡으로 가야 참 좋더라고요. 아, 계곡. 시원한 물, 계곡. 네. 바닷가가 더 좋지 않아요? 바닷가도 좋고, 네. 바닷가도 좋고. 바닷가로는 안 가봤어요, 한국에서는. 아, 그러시구나. 거의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계곡으로 갔는데, 네. 또 계곡에 가면 아이들이 맨발로 계곡에서 장난치다가 발 다치고, 발 다치고, 또 막, 골치 아프죠. 네. 머리 까지고 막 네. 그래서 아. 피 흘리고. 네. 애들 뒤치다거리 하는 거죠. 네. 네. 네. 중고등부 목사는. 그렇죠. 근데 미국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네. 여기서든지 여러 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해봤었는데 예. 그 문제 되는 점들이 달라요. 그렇죠. 예. 그 참 신기한데. 네. 네. 예.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뭐 다치거나 혹은 뭐 아이들이 이렇게 특히나 이제 남자 아이들이 네. 이제 뭐 몰래 나가서 담배를 피고 온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예, 뭐 혹은 뭐 여학생 숙소로 뭐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 아. 이런 애들이 좀 있잖아요. 예, 예. 예. 아 근데 미국에서는 담배가 아니고 네. 마약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마약을 갖고 와서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또 큰 문제가 되고 아. 예.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셨어요? 네, 했죠. 그러면 예. 수련회 같은데 가보셨겠네요. 가봤죠. 예. 그럼 그 팀원님께서도 그런 스릴을 알죠. 네, 그 재미와 스릴을 아는데 네. 저도 사실은 네. 이제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네. 아, 수련회 참 재밌게 다녔어요. 네, 네, 네. 뭔가 이렇게 좀 일상으로부터 해방의 그렇죠. 기회잖아요. 네. 저는 수련회 때 여자친구랑 도망간 적도 있어요. 대학교 간사님들이 네. 모여 이렇게 네. 모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딱 줄 맞춰서 모여야 되는데 네. 저희 쏙 빠졌어요. 그래서 못 알아봤어요? 네? 그분들이 못 찾았어요? 저희가 근데 너무 속이 그 찔리더라고요. 네. 찔리고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그 사찰 집사님, 네, 네, 그 네. 수련회장에 항상 이제 상주하시는 그분, 네. 그분 집 안이 아니고 그분 집 바로 이렇게 담장 밑에 네.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 네. 믿을 수가 없는데. 아, 정말. 정말 겁이 너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네. 2학년 때인가? 네. 맞아,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네. 오, 겁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네. 지금 그 여자친구는 의사가 됐을 겁니다. 네. 추억이, 네. 네. 뭐 더 이상, 네. 좋네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네. 저희 와이프니까 안 들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니 그래도 모르죠. 뭐 혹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네. 네. 예. 아무튼 예. 혹시나 우리 애너님, 예, 사모님이 듣고 계시다면 예. 못 들은 걸로. 수련회 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아 네. 그렇죠. 예. 그게 네. 재미이기도 한데. 네. 예. 이게 막상 또 사역자의 입장이 돼 보니까 네. 안전사고 그렇죠. 이게 항상 걱정이에요. 안전사고 걱정이죠. 예. 예. 아무튼 뭐 또 본론으로 넘어갔으면 네. 좋겠네요. 네네네. 네. 우리 댓글 잠깐 볼까요? 봐야죠. 네. 네 댓글. 우리 엿장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네, 너무 네. 좋죠. 감사합니다. 돌아오셔서 이제 폭풍 설명들을 또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너무 감사하고요. 그 최근 거부터 잠깐 이제 보면은 그 성주 그 사드 이야기 해주셨고요. 네.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크십니다. 네. 네. 불교 신자들에게 남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네. 그들은 생각하기는커녕 생각하는 데 자체. 이거 조금 위험한 발언인데. 네. 문외아. 좀 심한. 예. 자,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그들보다는 훨 낫다. 아. 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낫기를 바랍니다. 그러게요. 네. 예. 그 불교 신자들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네. 이번에 현각 스님이. 네. 그 백인이시잖아요. 백인. 그렇죠. 하버드 나오시고. 출신이시고 뭐. 네. 이제 한국 불교계를 떠난다고.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이 많이 그러니까요.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불교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적 불교의 문제다. 한국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 교회도 그거를 교회도 그 종교를 프랙티스 하는 사람들의 네. 어떤 그 집단적이고도 네. 또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이 네. 쌓여서 그 어떤 좀 네거티브한 결과들을 만들어 내는 네. 것이 그 종교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현각 스님이 이 한국 불교계의 어떤 그 위계 질서.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죠, 문화. 그렇죠. 그 한국 불교의 문화. 그렇죠. 그 그리고, 중에 이제 잘못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네. 남녀 간의 어떤 차별. 네. 이런 거.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있는 그런 위계 질서 같은 게 너무 심하니까. 네. 그 안에서 힘드셨던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기복 신앙을 또 비판하셨더라고요. 네, 기복 신앙은 사실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한국 기독교는. 네. 네. 그래서 그 뭐 그러니까 한국적 종교의 특성인 것 같아요. 기복 신앙은. 그러니까 이번에 네. 저희 제 친구들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네. 그분들 그냥 한국에 계신 것 자체가 힘들대요. 네, 왜냐하면 위로는 잘 보일 사람이 항상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또 옆으로는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될 대상이 항상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것들을 거기서 신경 쓰니까. 여기서는 공부만 하면 됐거든요. 그렇죠. 또 먹고 사는 거 그거 순수하게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네. 한국은 그 이외에 스트레스를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결부된 그런 인간관계적인 그런 그렇죠. 게 있고 뭐 네. 사회 찾아가야 되고 사회생활 네. 찾아가야 되고 그 뭐 사회생활이라는 이름 아래 참 네. 많은 것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김영란 네.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네. 통과된 건 아니죠. 통과된 건 아니고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김영란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기자들이 헌법 소원했다면서요. 네. 근데 아니라고 결정이 난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짜장면만 드신다고 이렇게 모였을 때 그 서로 자기가 각출해서 그냥 각자 각자 자기가 먹고 자기가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싼 네. 거 시켜 먹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냥 짜장면으로 통일해서 한 사람이 내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사실 이 미국에서는 그런 회식 문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씩 파티를 하죠. 네. 네. 뭐 어느 집에 초대돼서 가서 이제 파티를 하거나. 근데 뭐 거기 꼭 계속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네. 그냥 정말 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예. 네. 그러니까. 뭐 가더라도 뭐 그냥 가서 자기 가고 싶을 때 네. 그러니까 일어나도 되고 사람이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걸 통해 친분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네. 물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네.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게 크게 막 굉장히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되는 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그 사회 내에 문화가 있잖아요. 그 회사도 어떤 회사 가면 그 회사만의 문화가 있듯이 그 안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잘못된 것을 보더라도 그걸 고쳐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처럼 위계의 질서가 딱 잡혀 있는 사회에서는 말하자면 이제 아랫사람이 쟤 너무 나댄다. 네, 뭐 뭣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제 깔아뭉개거나 혹은 이제 왕따시키거나 이런 게 존재하니까 참 좀 안타깝죠. 네. 네.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종교 각 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냥 한국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그런 병폐가 있다. 네. 구조적인 병폐가 있고 문화적인 병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가요. 불교 신자들이 딱히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저 어쨌든 네. 넘어가고요. 그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이 우리 여장수님께서 아려봐 너무 너무 잘해 주셨어요. 이제 사회학적인 개념까지 이렇게 네. 예. 끌어들이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네그리의 멀티튜드 사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네. 관심 있지 않으면은 알기 쉽지 않은 개념인데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저기 신약 학자로서 네. 네. 더 이상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정말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것이다. 일장수님의 이런 대답이 네. 상당히 깊이가 있으면서 네. 논리가 정연하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네. 훌륭한 이 자체로 하나의 설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시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게요. 네. 그 김수영의 풀. 네. 아, 저도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중 사회적 약자. 네. 예, 네, 이제 관심을 두고 네. 그 돌들을 해석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표현이 하나의 좀 역설적인 표현이었다고 봐요. 예수님이 얘기한.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면 저 돌들 그냥 거기 굉장히 이제 척박한 동네잖아요. 광야. 네. 네. 그러니까 저 그냥 흔해 빠진 그냥 흔해 빠진 아무거나 이제 꼽으신 거죠.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예.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예수님이 또 본인을 그 모퉁이 돌이라고 또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또 그런 거랑도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네요. 네. 그 참 이게 그 돌들이 일어나 소리친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자신의 그 신분을 네. 비밀로 하셨거든요. 어디 가서 시크릿 코드죠. 그렇죠. 네, 네.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말아라. 네, 어떤 데서는 말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데서는 또 말하라 그러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이게 두 개가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 네. 다시 말해서 이 민중이 들고 일어나는 거. 네. 그것을 바라시면서도 네. 그 자기의 이름이 또 자기 어떤 그런 사역하는 그런 데 있어서의 명성이 네. 퍼져나가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네. 네. 그 참 이게 좀 상반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이 사회에서 어떤 근본적인 민중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면서도 그것이 올바른 변화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다른 존재로 어떤 군사적인 그런 지도자로 오해해서 일어나는 군사적인 어떤 정변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메시아에 그쵸. 대한 기대, 네. 메시아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메시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군사적인 아주 강력한 지도자. 네. 그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사람. 네. 또한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거기다 투영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런 식의 변화를 예수님 원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랑을 전하러 오시고 어떤 그렇죠.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거를 포함해서 더 큰 것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는 우리를 다윗 왕과 같이 예, 거기에서 구원해줄 사람을 기다렸던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틈을 찌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닌가 그런 그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 변화는 원하셨지만 네. 근본적인 사람들이 원했던 그 변화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돌들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예수님 또 서운한 거죠. 서운하고 돌들이라도 네. 소리를 치게 하실 건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향한 이 열망이 갈망이 있으시고 네. 그렇지만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명확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엿장수님의 그 풀 를 이용한 그 설명이 참 네. 너무 좋았어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해방자로서의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전부 다 달랐다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의미하신 바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라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 일어나는 건 좋은 건데, 네.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나는 건 좋은 건데 그 cause가 뭐냐, 뭐라고 하죠 그걸? 원인. 그렇죠. 그 동기. 그렇죠. 그 네. 명분. 명분. 그렇죠. 명분이 네. 되게 중요하다. 네. 목적이 뭐냐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뭐 네. 그 로마인들의 압제에서 그냥 벗어나, 다시 말해서. 단순한 정권 교체 그리고 요즘에 그 민주당이 제2여당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예. 이중대. 그렇죠. 새누리당 이중대라고 불리잖아요. 네. 아니, 정권 교체하면 뭐예요? 그런 정신으로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네.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세상이 바뀌겠냐는 거죠. 근본적인 어떤 그 철학, 근본적인 그렇죠. 그런 예, 그런 걸 다시 한번 고찰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계속 예, 그리고 뭐 네. 흰돌은 다음에 좀 우리 흰돌은 그냥 메달이죠, 메달. 에너님이 금메달 좀 해 주세요. 예, 이긴 자에게 흰돌을 준다 했으니까 그냥 금메달 주는 거죠.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상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냥 그 당시에 로마 그 경기 올림픽 같은 거 하면은 거기서 네. 이제 메달 주는 거예요. 네. 1등한테. 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좀 질문을 네. 그 엿장수님이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제 뭐 많은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많은 입장들이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러니까 네.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이미 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제 기술이라고 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묵시문학적인 것을 그 기법을 이용해서 그렇죠. 예, 이미 일어난 것들을 해석하는 네. 예, 그런 의미로 보는데 그 일어나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 계시록은 묵시문학이죠. 묵시문학이죠. 그리고 네. 묵시문학을 생산해내는 공동체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쓴 그 예언자 그룹이 있다고 저는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맨날 기도하는 거죠. 예배 드리고. 네. 그러면서 실제로 환상을 봅니다. 네. 네, 실제로 환상을 보는데 그 요한계시록이 이 똑같은 환상이 다른 모습, 똑같은 사건에 대한 비전이 다른 양상으로. 그리고 뭐 하나는 촛불, 하나는 뭐 접시,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이렇게 환상만 바뀌어 가지고 같은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는 거고. 근데 그 같은 네. 사건이 뭐냐면 그냥 로마가 망한다. 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벨론이 네. 무너진다. 네. 거기서 이제 바벨론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다시 말해 저항 문학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저항 문학이 뭐, 그, 다른 것을 이용한 저항이 아니고 예배와 비전, 환상. 그렇죠. 예, 그런 기도. 어떤 영적, 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정의 구현. 네. 네. 이런 것들을 통해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현실에서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현실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영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항 문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렇죠. 이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은 아니고, 그냥 작은 기독교 공동체가 네. 로마에 대항해서, 기도하면서 욕지거리를 했다고 한대요. 네.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네. 네. 그들이 가진 신앙적인 어떤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네. 본 네. 자신들의 현실과 앞으로 일어났으면 그렇죠. 네. 좋겠는 일들에 대한 네. 고백인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네. 모음이고 네. 삼성 네. 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네. 아니 뭐 백혈병 같은 거 걸려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네. 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삼성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좀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삼성은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아 그렇죠.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외치는 네, 거 똑같이. 네 맞아요. 예. 네.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은 네. 그 좀. 계시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좀 더 예, 이제 디테일하게 네. 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엿장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 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네.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죠. 뭔가 좀 신비롭잖아요. 네. 네. 그리고 좀 뭔가 더 있을 것 같고 네. 네. 이제 음산한 분위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신비로운 그런 감정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저희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뭐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다. 뭐 짐승의 숫자 666 이러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을 예언한 책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그 잘못된 해석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신약학자로서 네.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짚어주시면은 예, 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네, 이거 사실 순교 권유죠. 그렇죠. 사실 자살 특공대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해요. 논조는 네, 네. 논조는 비슷한 자살 특공대는 남을 죽이고 나까지 죽는 거지만 네.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냥 그 평화롭게 저항하다 끌려가서 목이 잘려도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힘없는 그, 자들의 그들의 신앙이 고백인 거죠. 그렇죠. 힘없는 네. 자들의 그 지조죠. 신앙 지조를 그렇죠. 지키도록 권유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멋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그 돈은 못 벌지만 후까시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 누가 그랬잖아요. 황정민이. 그렇죠. 그 어디 무슨 영화죠? 이게 몰라요. 황정민이. 근데 어디선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돈이 없지 후까시가 없냐 이런 말 했어요. 그랬구나. 그 네. 유아인 나온 영화. 네. 어이가 없네. 네. 이 영화. 네. 네. 네. 아우, 갑자기. 베테랑. 베테랑에서 네. 황정민이 우리가 돈이 없지 후까시가 없냐. 아. 그 진짜 그 기독교인이 딱 그거거든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네. 권력이 없지. 후가시가 없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후가시를 영광스럽게 지키면서 잡아보자. 지키면서 네. 이제 사는 게 그냥 박해 당하면서 죽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죽기가 억울하니까 온갖 저주를 다 하고 죽는 거죠. 로마 제국을 향해서 네. 제국 너는 무너진다. 그래서 굉장히 용기 있는 네. 멋진 책입니다. 네. 그래서 뭐 딱히 근데 이제 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이 책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고 그렇죠. 예, 또 이것 이걸 때문에 꼭 왜 정경에 집어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네. 또 뭐 이단 사설도 많이 나오고 그 미국에서 네. 특히 네. 이 인류 멸망의 날로 막 몇 월 며칠 정해가지고 하는 게 다 이 책에 기반한 거예요. 예, 다 그 뭐 14만 4천 명 뭐 그렇죠. 이것도 하고 예. 예. 그거 저기 한국에서 특히나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14만 4천 그렇죠. 예, 신천지도 쓰고 예, 웬만한 데서는 다 그걸 쓰죠. 네. 예. 아무튼 예, 그 요한계시록에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그것만 파는 사람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하나 그냥 책으로 네. 읽어야지 그걸 뭐 삶에 살아가는 어떤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네. 뭐 참고 하루하루 사는 참고서로 삼기에는 좀 힘들어요 요즘에 그 책을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예, 또 제가 이제 네. 예전에 엿장수님께서 그 좀 그 기독교의 역사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 그쵸. 그 스토리 정말 예, 까먹고 있다가 예, 뒤늦게 답을 드렸어요. Story of Christianity. 후스토 곤잘레스가 쓴 네. 저도 이 책 있어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예. 거의 그냥 교과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냥 뭐 몇 개 추천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역사 전공이 아니어서 저도 역사 전공이 아니라 네, 뭐 어떻게 잘 모르겠네요. 주변에 역사 전공하시는 분이 없어요, 저희가. 그렇죠. 네. 네. 혹시나 이제 다른 분 혹시 역사 전공하시는 분 있으면은 네.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게시판에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는 아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좀 느꼈던 것도 잠깐 적어놨어요. 네. 근데 뭐였냐면 저는 미국에 와서 그 기독교 역사 공부를 하면서 뭐가 신기했었냐면 1차 자료들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정말 옛날 영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영어라고 볼 수가 없죠. 거의 뭐 독어와 프랑스어와 영어의 한 중간쯤 되는. 네. 네. 그런 이제 옛날 영어로 쓰여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라틴어도 보고 네. 이러면서 라틴어의 영어 번역본 뭐 이런 것도 또 찾아서 같이 보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참 네.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 한국에서는 보통 뭐 이렇게 기독교 역사 시간 하면은 그 교재가 있고 또 뭐 부교재가 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서 이제 교수님이 개괄 해가지고 쫙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특정한 눈으로 그 기독교 전체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쫙 훑는 거거든요. 학원식으로. 학원식으로. 네, 학원. 네. 우리 저기 교육 방식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떤 특정한 하나의 시각에 매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좀 1차 사료, 1차 자료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거기서 하나의 미시적인 사건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사건들의 연관성을 따지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좀 더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네. 피원님 출연 안 해주신 아레오바고님이 이렇게 또 강력하게 예,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가족들이 함께 계셔서 아마 좀 예. 이제 8월 말쯤 돼서야 예,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레오바고님이 돌아오세요 피원님 가족분들 빨리 돌아오세요. 그 가족분들은 한국으로 빨리 네. 돌아오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어님이 네. 나오실 수 있도록. 네. 네. 혹시 뭐 피어님 방송 들으시면 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아니, 좋겠습니다. 피어님이 뭐 몇 번 출연하셨밖에 출연하신 거 아닌데. 아 임팩트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팬들이 네. 있어요. 네. 아유 뭐 그렇죠. 참네. 네. 저희는 지금 30회가 넘게 그러니까. 했는데 네. 이제 피어님 한 두세 번 만에 그냥. 뭔가 매력이 있었나 보죠. 그렇죠. 저희가 못 느낀. 네. 자.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우리 셋이 있을 때 좀 케미도 좋았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세 명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세 명. 예. 그럼 댓글 소개는 저희가 다는 못 해드리고 요 정도로 네. 네. 좀 마무리하고 오늘 그 저희가 지금 할 게 좀 많습니다. 아, 진짜요? 네. 다음에 또 하죠 또. 다음 예? 다음에 네. 또 해요? 네, 아니요 그 아 오늘은 대안을 사실 알려준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대안. 대안에 예정론,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정론으로부터 우리가 건질 건 없는 건가요? 하나도? 글쎄요. 저는 예정론은 그냥. 지금까지 이제 했던 거를 잠깐 접어두고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맞아요. 예정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신앙하는지 그거를 말이 되게 설명을 하려다 보면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나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또 기독교 신학 안에서 그렇게 정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보고 또 교회 전통을 살펴보면 이렇게 예정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신정론과 연결되는 부분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건질 것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어제 그저께인가 교회를 가면서 네. 어제죠. 슈퍼맨 OST를 들으면서 갔어요. 빰빠바 그거요? 예. 네. 그 슈퍼맨 OST. 저는 슈퍼맨 OST, 인디아나 존스 OST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게 사실은 네. 그게 유아기적 감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떤 절대자, 네. 어떤 모든 난관을 네. 나 대신 극복해준 어떤 영웅에 대한 네. 그런 인디아나 존스도 영웅이죠? 인디아나 존스 말고 이게 네. 슈퍼맨. 그러니까 슈퍼맨은 네. 사실 그늘이 하나도 없는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밝은 네. 그 테마 음악이 굉장히 밝아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흥분이 되고 좋아요. 그 들으면 왜냐하면 이 슈퍼맨은 날 수도 있고 힘도 세고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예능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예능이 아빠에 대한 예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생각이 아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나보다 능력이 뭐 전능해. 그러니까 저는 예정론이 약간 유아기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책임이다. 정치는 책임이다. 안철수가 그랬나? 아무튼 정치는 책임. 안철수는 자꾸 책임. 그 저기 책임지고 네.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네. 자꾸 책임지려고 하죠. 네. 그 정치도 책임이고 전 종교도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네. 종교. 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네. 살아가면서 성숙하게 된다는 거, 어른이 된다는 거, 그건 책임을 진다는 건데, 그죠? 그래서 종교도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믿는 거고, 그쵸? 정치도 어른 노릇하려고 정치계에 뛰어내려서 이렇게 막 지도자가 되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 그게, 그게 신약에서 말하는 틸리오스가 딱 그 얘기예요. 틸리오스. 온전함. 네. 그게 바로 성장인데, 그 성장이 바로 책임을 진다. 네. 이건데, 네. 유아기에 우리가 있을 때는 책임을 안 져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책임을 더 안 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내 대신 모든 일을 다 해줄 만한. 네. 그게 사실 그런 신앙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 잘하기 싫고, 유아기적으로 머물러 있고 싶고. 이전에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게 굉장히 그 위계질서라는 그런 곳에 그런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계질서에 익숙해지면은 사람들과 어떤 직접적인 그런 부딪힘이 안 일어나도 돼요. 그 왜냐하면 위계질서가 이렇게 분명할수록 네. 어떤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런 사회 그런 조직은 돌아갑니다. 네. 근데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인간적인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위계질서가 분명한 사회가 네. 개개인의 성장은 거의 없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부딪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어떤 우리가 이제 네. 예정론 쭉 얘기하면서도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와 네.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 네. 예정하심, 섭리하심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책임이 싫은 자신의 거예요. 행동에 대해서.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게 사실 예정론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대안적인 어떤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그 이제 오픈 데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뭐라고 한글로 해석이 될까요? 열린 신론? 열린 신론, 뭐 네. 열린, 그러니까 오픈 디얼러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네. 예, 그래서 뭐 열린 신학, 네. 이제 그런 이제 학자들이 있어요. 예. 예, 그 오픈 디얼러지를 하시는, 그 열린 신학을 하시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열리는 이제 AAR이라는 네. 그 미국 종교 학회가 있죠. 1년에 한 번씩 이제 모이는데 돌아 네. 이렇게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 종교학을 공부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 참석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학적인 교류를 나누는데 거기에 이제 오픈 디얼러지 그룹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거기 소속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이 오픈 디얼러지에서 이야기하는 예정론은 조금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르냐면 그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협력적인 선택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ooperative election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협력한 상태에서 선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 자체가 협력적인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한 개인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를 창세 전에 이미 선택했다라고 보질 않아요. 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보질 않고 하나님은 이 교회 전체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개인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공동체인 것이고 예, 또 인률적인 기준이 적용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뭐 조금 그냥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어떤 타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타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가 아니고 얼마나 이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성숙해 가냐 신앙 안에서 그거에 따라서 그 어떤 예를 들면 일정한 특정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 특정한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 타입의 삶의 모습을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크리스천이 되고 안 되고는 본인의 자유인 거잖아요. 예. 그 본인의 자유에 따라서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찾으러 온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설명은 그 선택 자체가 그 예정의 주요한 이슈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주요한 이슈이고 그 영원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또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 디즘에서 보는 예. 그 예정론의 관점은 미래는 오픈되어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는 오픈되어 있고 인간의 자유 의지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그거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질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또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바가 어느 정도는 조화가 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오픈 티올로지의 관점이에요.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오픈 티올로지 관점이? 뭐 이해되는 건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저는 이 왜 예정론 자체를 네. 전적으로 그냥 버릴 수는 없는지. 그 예정론에서 제공해준 그 용어들을 여전히 사용하면서 그걸 수정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오픈 티얼러지는 그런 관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정론이 저한테 깨닫게 준 거는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철학이나 네. 어떤 생각의 어떤 선호, 네. 선호되는 생각의 방법들 이런 네. 것들, 선입견들. 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텍스트를 읽을 때 방해가 되는지. 네. 예,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텍스트를 읽는데 어떤 사람은 튤립을 생각해낸 거죠. 네. 왜냐하면 튤립을 이미 갖고 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튤립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책을 읽은 거죠. 네. 예, 근데 원하는 바를 골라내서 그렇죠. 해석을 하니까. 네. 네. 그런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읽으면 네. 좀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텍스트를 내가 읽을 때.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텍스트만 읽지 말고. 그렇죠. 예, 좋아하지 않는 텍스트도 읽어가야 좀 내 중심적인 기존에 내가 편하게 해오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성경이 말하고 있다.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얘기한 거죠. 한마디로. 네, 예. 네, 네. 부분적으로 뭐 부합되는 내용이 있다고 해도 네. 예.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저도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위험하다. 책을 읽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죠. 아니, 뭐 생각하는 건 훌륭한 일인데 네. 예. 얼마나 내가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론 저는 그런 책 읽는 행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가지고 굳게 가지고 책을 읽는 것도 네. 내 나만의 해석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네. 얼마나 그 정확한 어떤 해석에서는 좀 멀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 열린 생각 그걸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네. 근데 보통 신학자로서 네. 만나게 되는 어떤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앙의 노선에 따라서 네. 생각의 방향이 갇혀버리는 네. 네. 네,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죠. 제가 한번 지젝 책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네. 서평을 좀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서평을 썼는데 지젝 책을 읽고 네. 너무 장황하게 서평을 써놨어요. 근데 제가 그 서평을 읽어보니까 지젝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주 결정적으로 오독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오독한 내용을 너무 만족하면서 서평을 너무 잘 쓴 거예요. 네. 예. 나 이 책 너무 좋았다면서. 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오독을 한 내용을 가지고 평생을 너무 만족하고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 그런 예. 일이 너무 많죠. 그런 일이 너무 많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존 칼빈도 오독한 내용을 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와, 이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 하나님의 예정하시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서 평생을 살았고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니까 오독이 끼친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네. 예, 네. 역사를 걸쳐서. 그렇죠. 그 이제 캘비니즘이 가지고 있는 이 네. 이중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이거를 능가하는 설명을 성경에서 내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이 되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네. 그러니까 그거 이상 되는 설명을 내놓기가 힘든데 네. 그냥 그거가 최선이니까 그거를 붙들고 그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서신학이 네. 필요한 이유인 거죠. 성서신학이 필요한 이유죠. 그리고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이 같이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서 표현으로 네. 속담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표현. 네. 그레코로만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예. 비일비재한 거예요. 전혀 이제 다른 이야기가 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건 오독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래 최근에는 이런 이제 열린 신학, 예. 오픈 디즘, 오픈 디얼러지 같은 그룹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정론을 설명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다른 얼터너티브가 있어요. 네, 예. 대안이 있는데. 과정신학에서는 또 좀 다르게 바라봐요. 과정신학이라는 엄청난 단어를 던지면 네. 또 다른 한 다섯 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스무 편 정도는 거의 그러게요. 네. 네. 카톡이 계속 오네요. 네. 끌게요. 아니에요. 사모님이 듣고 있다 이렇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네. 끄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예정론을 살펴보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신자가 될지 안 될지 혹은 이 사람이 좋은 삶을 살아갈지 안 살아갈지 이걸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어떤 뭐 창세 전에 아셨냐 뭐 그 타락 전에 아셨냐 뭐 타락 후에 아셨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또 입장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었었잖아요. 네, 설명들이. 네. 근데 그 과정 신학에서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음, 네, 그 omniscience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거가 그거에 대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심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적인 생명의 매 순간 하나님은 그때까지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정신학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시는 데까지 아신다라는 거죠. 네. 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너무 좋은 네.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데까지 아시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선택의 자유는 개개의 개체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 의지를 우리가 이제 예정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까를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고민을 했던 건데 네. 과정 신학에서는 그걸 말하자면 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네, 판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그 전지하심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 아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아신다라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시간적이고 상대적이며 의존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매 순간 세계에는 하나님이 알게 될 새롭고 예측 불가한 사건들이 순간순간 발생한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거죠. 예. 따라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식은 세계의 현실태들, 말하자면 각각의 개체들이 내리는 결정들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세계에 의해서 항상 상대화된다. 그런 의미로 세계와 내적으로 하나님은 관계하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예정론의 고전적인 해석들에서는 전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어떤 이 하나의 통제하는 힘으로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거야. 이런 이제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거죠. 근데 과정 신학의 관점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은 아시는 데까지 아시고 하나님은 세계와 관계하는 그 상대성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통제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통제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인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그 매 순간순간 최선의 가능성들을 그 모든 사람들이 예, 또 혹은 모든 생명체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현실화해낼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그거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설득적으로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예, 참을성 있게. 예. 물론 이제 거기에 설득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는 각각 개체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 것이죠. 예. 그런 의미로 예정론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다른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정론에서, 과정신학에서는. 그 과정신학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방향성. 네. 그 뭐라고 하죠? 그 어떤 가치들. 네. 그럼 뭐 아름다움이나 평화나 네. 모험.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걸 뭐라고 하죠? 과정신학에서? 그런 것들을 가치예요. 예. 목적이기도 하고 목적, 예, 예. 가치이기도 하고 가치. 예.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네. 그리고 온 우주를 그 방향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으신 거고. 근데 그 이끌어 가는 방법이 네. 통제하거나 그렇죠. 절대적인 권력으로서 예.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사랑은 의존적이고 설득적인 네. 사랑인 거라고 그, 이제 과정신학에서 네. 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축구를 보더라도 네. 우리가 우리 둘 다 연고가 아닌 팀이 있을 때는 네. 저는 항상 못하는 팀을 응원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지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못하는 팀이 그러니까 지금 지고 있는 팀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 이제 뭐 드라마를 보더라도. 네.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랑 잘 안 되고 있으면 잘 되기를 네. 응원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응원 잘 되면 서로 행복하게 해피하게 네. 할머니를 이루면서 네. 그게 그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뷰티, 아름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바라보시면서 우주에 참여하실 때 네.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엉망진창인 우주지만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지금도 참여하고 계신데 온 우주에서 이 모든 미립자들이 또 이 개개인들이 얼마나 또 말썽을 부릴 이런 가능성들을 항상 갖고 있어요. 네. 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네.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독거려 그 가면서 선한 창조를 네.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창조가 네. 그 뭐 예를 들면 뭐 2만 년 전에 뭐 60만 네. 년 전에 네. 어느 날 한 순간에 딱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네. 계속 이 창조적인 사랑의 방법으로 이 세계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선한 창조의 본성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설득적인 사랑을 계속 펴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그 예정론자들 예정론에서 네. 좀 부족한 게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전지전능하지 않을 거라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 모르실 수가 있지? 이 질문인 거죠. 그렇죠. 예, 왜 다 어떻게 다 모르실 수가 있지? 네. 근데 모르실 수 있지 모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본다면 그 네.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 아닌가요? 그래서 모르는 게 능력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거 굉장히 통상적인 네. 그런 설명입니다. 그 네. 계란을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금가 있는 계란을 네. 쥐고 있는데 전능한 하나님은 그거를 확 깬다는 거죠. 전능하니까 힘이 세니까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 전능한 하나님은 진짜 훌륭한 하나님은 그거를 잘 이렇게 잘 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쥐고 있는 거죠. 그거를 안 깨기 위해서. 네. 다시 말해서 네. 그 다 아는 것으로부터 참으시는 거죠. 예, 네, 다 아는 것으로부터. 왜냐하면 하나님 만약에 다 알면 네. 얼마나 그게 또 폭력적이에요. 네. 우리 좀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다 안다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는 네.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네. 이미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돼 있다라는 게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 대로 그 선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걸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이미 내 선택조차 하나님의 의지 안에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의미가 없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복속되어서 하나의 어떤 뭐 거수기 같은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걸 진정한 자유 의지를 가졌다라고 보기가 힘든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미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미래는 열려 있다. 라는 의미는 상당히 많은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절대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뭐 선택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안에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창조를 회복하는 쪽으로 새로운 가능성들을 우리 삶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창조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회복해 나가고 또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걸 항상 응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정론이란 것은 이 과정신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정해놨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험적인 지식, 그 옴니션스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네. 저는 철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좋은 느낌 중에서 제일 좋은 느낌은 감동을 받을 때 네.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관계에 있어서 뜻밖의 어떤 사랑을 받을 때 네. 그렇죠? 네. 되게 어떤 정성어린 어떤 그런 대접을 받을 때 네. 감동을 느끼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감정이거든요. 이게 네. 살아가면서 느끼는. 근데 저는 이렇게 소중한 감정을 하나님도 느끼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느끼는 이런 경험, 감정, 하나님도 가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감동을 느끼신다. 그거는 다 알고 있으면 감동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네. 네. 이게 서프라이즈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항상.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정해놓으셨으면 감동 요소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미 다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 제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항상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I always do what pleases him. 이렇게 네. 딱 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와서요. 네. 네. 설교 준비 그 본문 가지고 설교 준비하다 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신 거고. 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는 감동을 드린다는 얘기고. 네. 그렇다는 얘기는 기대 이상의 것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아이가 맨날 양마우 저던 아이가 우울을 맞아왔어. 그럼 이거 기대 이상이네. 네. 그럼 기대라는 거는 그게 프리데스티네이션이거든요. 그게 익스펙테이션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프리데스티네이션이 말이 안 되는 걸 생각하고 그러한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네. 하나님을 refrain이라고 하죠. 네. 참으시는 거예요. Refrain from knowing everything.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참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또 약간 달라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과정신학에서 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거나 네. 참는 것이 아니에요. 네네네. 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오픈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주 만물이 물질 세계가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모든 미립자들 하나하나가 전자, 분자 이런 것들이 네. 하나하나가 다 자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네. 정말로. 네. 이게 만유 인력의 법칙도 법칙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어디로 떨어지다가 위로 솟아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 가지고 있는 이런 분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인류 그러니까 우주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겠는가? 근데 네. 이제 분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랑은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분자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과정 신학에서 설명하는 것은 과정 신학이라기보다는 과정 철학에서 네.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그 굉장히 제한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또 그 의지는 그 액티브하기보다는 이제 수용적인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제가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가능성이 어디로 그러니까 사방으로 열려 있다는 거죠. 모든 물질 네. 하나하나 분자들이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이 사방으로 열려 있다. 물론 이제 어떤 오르가니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네. 거기에 이제 운명적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모든 분자들이 내재되어 있는 자유 의지가 있다. 어떤 열려져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인간의 자유의지랑은 전혀 다른 얘기지만 네. 아무튼 저는 온 우주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네. 그런 우주를 대하는 하나님 그 우주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설득밖에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설득이 위대한 거예요. 그렇죠. 설득이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가능성들, 네. 모든 개체들의 네. 가능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모든 개체들에게 다시 주어지는 거죠. 네. 그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현실 안에서 그것을 현실화해낼 수 있도록 예, 설득적인 사랑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 말고 이 우주에 악한 게 없잖아요. 인간 말고 만약에 인류가 네. 온 우주에서 사라져 버리면 우주는 정말 아름다워질 거예요. 이 지구는. 네, 근데 이제 인간도 아름다워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인간이 설득을 당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설득을 받아들이는 어떤 능력. 그렇죠. 치 이런 게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네. 그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살려고 노력할 조금 노력하는 것도 설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네. 설득을 당하는 대로 살아가면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좀 너무 네. 네. 저는 많은 얘기를 또 과정,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신화 과정 철학을 네. 한번 개괄적으로 우리가 다룰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해볼 수 있죠. 네. 네. 예. 아무튼 이제 오늘 그 과정신학에서 보고 있는 어떤 예정론 혹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정론의 끝까지 왔어요. 네. 네. 지난 이제 5주 동안 저희가 한 거죠. 오늘까지 포함하면. 네. 네. 5주 동안. 4주 아니에요? 4주인가요? 네. 4주입니다. 4주군요. 네. 네. 한 달 했습니다. 한 달. 네. 4주 동안 예정론 이야기를 쭉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막을 내립니다. 네. 네. 그 끝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과정 신학에서 이제 이해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세상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현실화 시키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저는 상당히 동의해요. 과정신학의 네. 입장에 대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아, 그건 최악이죠.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제1 원인으로 보잖아요. 네. 예. 근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예정론의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이. 근데 그렇게 보는 방향이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예정론을 통해서 여기까지 예,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뭐 나름대로 이 예정론 참 답답한 교리인데, 네. 그 답답한 교리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 답답함을 깨려고 저는 사고를 했죠. 네. 어떻게 하면 이걸 깰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예정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아, 그거 설교하셨어요? 예, 좀 깨려고 했는데 네. 아이들이 예정론을 들으면서 예정론에 설득이 돼 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정연하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미 예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한 애들은 칼빈의 예정론이 그렇게 얄팍하지 않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은혜스럽고 좋은 내용이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논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맞는 얘기다. 저는 상당히 동의해요. 저는 예전에 그냥 고백을 드리자면 칼빈 책 읽으면서 많이 감동받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잘할 줄 아는 게 있으니까 네. 먹힌 거죠. 먹힐만 하니까 먹힌 거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친밀감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모든 거를 다 알고 우리의 삶을 정해 놨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친밀하게 춤을 추면서 순간순간 스텝을 맞게 이렇게 하나님과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랑 사이가 좋은 거예요. 너무 친밀하고 그럴 때 즉흥적으로 어디 갈까? 우리 해변 갈까?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연인끼리도. 네, 저는 이제 어떤 철학적인 어떤 거대 담론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랑 전혀 친하지도 않으면서 뭐 직장 정할 때나 뭐 결혼할 때나 이럴 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새벽에 전화하죠.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네. 평소에 1년 내내 전화도 40일 동안. 그렇죠. 네. 평소에 아는 척도 안 하다가 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네. 뭡니까?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고 네. 우리가 일단 정말 누구랑 친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알 것 같고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그렇죠. 친밀감은 지식을 포함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예전에 생각해 보면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 수 있도록 네. 지혜를 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저기에 이제 있는 거죠. 이미 네네네. 이미 있고 그거를 내가 알아서 그거에 맞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정론이 주고 있는 우리를 프레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예정론의 교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가 어떤 이렇게 내가 내 뜻대로 선택을 하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내가 그게 뭔지를 알아서 그러니까 A, B, C, D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A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기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제 삶에서 또 이 세상에서 제가 살면서 이뤄낼 수 있도록 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 자체가 바뀐 거죠. 그게 성숙이죠.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기도는 해주세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잘하면 이미 해주셨군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나를 통해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른의 기도, 성숙한 자의 기도는 책임을 지는 기도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정론 끝에 오면서 이제 과정 신학 또 과정 철학에서의 관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굉장히 책임이 커요. 과정 철학에서 그러니까요. 책임이 네. 그러니까 너무 커서 과정 신학에서는 네. 그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학에서 보는 것보다 아까 언제 오픈테이즘에서 이야기한 대로 또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함께 일하는 경우라면 과정 신학 같은 경우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책임 있는 그러니까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이번 대선을 네? 그러면 이제 뭐 저기 트럼프가 돼버리면 힘든 네. 거죠. 그래서 네. 미셸 오바마도 옛날에는 네. 그렇게 힐러리를 깠잖아요. 네. 네. 자기 남편을 단속을 못한다. 어떻게 네? 자기 집도 다스리지 네. 못하는 여자가 백악관을 다스리겠냐. 네. 이렇게 깠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힐러리만한 여자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트럼프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내서 싸워야 재난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네. 근데 만약에 힐러리가 또 미셸 오바마가 오바마 대통령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싸워야 될 때. 네. 그죠? 네. 책임 있는 행동. 그렇죠. 책임이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노력. 네. 예. 또 세상을 또 직시하는 능력, 네. 예, 또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이 네.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에요. 또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성숙해 나가도록 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한국 교회에서 그걸 해주고 있냐? 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책임이라고 하면 네. 또 각각 짊어지는 짐이 너무 크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책임은 관계를 통해서 책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에 대한 책임을 줘야 되고 뭐 결혼했으니까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 책임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어떤 진실한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책임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혼자 지려고 하면 질 수가 없으니까 연대를 통해서 관계를 더 강화하고 예, 더 돈독하게 하면서 책임을 더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책임을 또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혼자 좋은 걸 다 누리고 네. 가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누고 또 특히나 힘이 없고 사회적인 약자들 또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네.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것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계성들을 새롭게 맺어나가고 또 이제 그것을 갱신하고 그러니까 네.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 또 그런 관계들을 트랜스포메이션 예, 새로운 단계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저기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하고 그냥 가거든요. 네. 그거는... 혹은 어떤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렇죠. 비극을 당한 네. 사람들 뭐 하나님 다 너를 위해서 네. 근데 그거는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책임지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네. 유아적인 신앙인 거예요. 네. 슈퍼맨이 너를 봐서 구해줄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슈퍼맨의 일을 하고 싶으신 건데 그렇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네. 우리가 어른 좀 자기 밥값 좀 했으면 좋겠다 아. 뭐 이런 건데 어른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항상 우리는 주저앉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관계 안에서 성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목사와 나 이 상황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끼리 관계를 별로 맺지 않아도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맺는 훈련을 너무 못 받아요. 관계 맺는 그런 훈련을 너무 안 해요. 네. 그래서 성숙이 없고 성숙이 없다 보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주저앉는, 눌러앉는 유아기적인 신앙에 눌러앉는 신앙인으로 그냥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네. 바쁘게 사람을 만나러 다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그 관계 네. 안에서 사람이 네.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댓글이 그리고, 올라오니까 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지려고. 네. 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길들였으니 책임을 지려고. 어린왕자. 네. 어린왕자 레퍼런스. 그렇죠. 네. 오늘 이 정도로 네, 우리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네, 오늘 조금 네. 음질이 중간중간에 찌직거렸던 게 있어요. 네, 이게 조금 맞아요. 저희가 장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네. 네. 저희가 양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늘 생기죠. 아, 네.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뭐 음질이 요즘에 좀 좋다라는 말들 흐르는 강물님께서 네. 칭찬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워낙에 음질이 여태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나 조금만 좋아도 좋아져. 예, 지난번 예. 그 두 번은 저희 예. 그냥 노트북으로 그냥 녹음이 됐잖아요. 우리가 예. 뭔 짓을 한 건지. 네. 그래서 아무튼 감사하고요. 계속 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많이 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거니까요. 다시 예. 한번 우리 엿장수님 댓글이 가지는 가치. 아,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맞아요. 이거 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고료. 네. 네. 아무튼 오늘까지 이 어렵고 지겨운 네. 네, 예정문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아, 재밌었어요. 네. 네. 다음에는 아마 애너님께서 또 뭔가 해주시지 않을까. 뭐 할게요. 네. 네, 기대를 하면서 네. 네. 인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더운데. 고생하십시오. 네. 네.